Feels good right here. Everybody clap your hand like this. Clap. Woo. AONG, Dream Team, come on. Cha-cha. I said, Oh, 바로 이 느낌이야. 내가 원했던 느낌이야. 지금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. Ooh, baby, 난 더 이상 못 참아. 같이 있었죠, 오늘 밤. 보면 편해져.